인도네시아 조선 친선 문화의 밤 행사가 최근 자카르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우리나라 도서들과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자이아 수프라나 음악연구소, 인도네시아 조선 친선 문화교류협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으며 인도네시아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이아 수프라나 음악연구소 소장은 연설에서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압박 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제도와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